푸른 밤 종현입니다. 새해 소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90년대에는요, 가족의 건강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200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1위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꾸준한 일자리와 함께 자유롭게 쓰는 휴가가 1위였다고 하죠. 휴일, 휴가.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요즘은 그 당연한 걸 못 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 소망으로까지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언젠가 세계 10대 부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동안만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 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나 우리나 쉬고 싶은 건 비슷해요. 시간 조금이라도 될 때 잘 쉬고 제대로 놀아요 우리. 1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12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윤종신의 내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부자나 우리나 뭐 똑같은 사람이어서 원하는 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90년대에는 가족의 건강 1위, 조금 뭐랄까 진부하네요. 역시 90년대. 200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 이때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또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정말 이런 거군요. 뭐랄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오기, 그리고 또 꾸준한 일자리, 이게 정말 살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죠.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얻고, 그리고 휴식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도 찾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어떠세요? 좀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쉬고 계신가요? 충분히라는 분들은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워요. 근데 뭐 본인은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게 또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쉬는 거 필요해요. 자, 오늘 프리스타일 원래 함께하는 날이죠. 근데 이번 주는 일요일로 살짝 옮기고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들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요일 코너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은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루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3부에서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 뮤직,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조심. 모든 영화가 의미와 감동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뇌를 비우고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도 필요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왜 이런 장면이 있을까?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영화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특한 웃음 코드를 갖고 계신 분이죠.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왜요, 왜요? 웃음이 사라지신다고요? 아니 이게 너무 재수없게 들리잖아요. 왜요? 독특한 웃음 코드를 갖고 있다.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110볼트여야 되는데 220볼트인 것 같기도 하고. 기자님의 웃음 코드는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자님과 제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네. 삐뚠 시각 뭔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비밀이 있을 거야,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는 파고내려는 기자 본능인가? 아, 그렇죠. 그걸 기자 이제 정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 앤 스마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너무 장난치고 재수없어. 아니요, 그게 기자님 매력이니까요. 부하 재수없는 게요?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부하. 기자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웃음 코드. 저의 웃음 코드요. 사실 웃기지 않는 거죠.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들은요, 웃기지 않은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그러니까 내가 웃기지 않으면, 관객들이 웃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감독들이에요. 반면에 저는 상대방이 웃지 못할 얘기를 하죠. 나만 재밌어. 네. 나만 즐겁나? 나만 즐거워? 이런 느낌. 울상을 짓게 하면 나만 즐거워. 혼자서. 쾌감을 있죠, 뭐. 느끼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죠? 방금 살짝 스포일링 한 것처럼. 네. 그 바비, 패럴리 형제의 영화인데요. 덤앤더머입니다. 제가 스마트 앤 스마터라고 농담을 했는데 덤앤더머, 그러니까 바보거나 더 바보 같은 애들 얘기죠. 그 덤앤더머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그 이후에도 참 많이 쓰였고. 제가 가끔 이런 영화 소개해드리는데 다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본 영화들. 유명하지만 네. 총작 뭐였더라? 그렇죠. 상식적으로 나는 이거 본 것 같아. 하지만 사실 94년도 영화예요. 안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94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94학번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 이제 그때 태어난 분들이 사회 진출을 하시거나 대학교생들을 만나면 깜짝 놀라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라면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랄까 저희 세대는 배너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목에서 이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덤앤더머인데 요즘 관객들한테는 짐 캐리라는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 각양각색으로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진지한 배우 같이 느껴지는, 착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네. 이 배우 굉장히 싸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바보 연기로 시작한 엉망진창 코미디 출신 배우예요. 네네네. 그 출세작이 덤앤더머죠. 짐 캐리, 뭐 그리고 제프 다니엘스라는 배우도 나옵니다. 제프 다니엘스. 이게 덤 누가 덤이고 누가 덤인지 헷갈리는데 네. 제프 다니엘스 요즘 관객분들한테는 어떤 이미지일 거냐면 뉴스룸에 나오는 그 냉철한 뉴스 앵커의 이미지일 텐데 네. 여기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이미지가 확 네. 다른 거죠. 그런데 제가 뉴스룸 얘기 살짝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배우 얘기, 그러니까 바보 연기를 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 행복해. 남들은 울지만 본인들은 행복해. 보통 인간이 두뇌에 10% 쓴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루시나 이런 영화 소개해드렸죠. 이 사람들 1%도 안 쓴 것 같습니다. 막 하는군요. 막 해. 근데 제프 다니엘스가요. 그러니까 덤앤더머의 배경은요. 그 네브라스카예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는 눈이 많이 오고,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는 여배우와 이 제프 다니엘스가 맡은 더머의 이 인물이 눈싸움을 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을 시작했는데 패싸움이 이루어지는 그 전형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네브라스카에서 촬영이가 배경인데 뉴스룸에서도요. 그 제프 다니엘스가 맡은 주인공이 네브라스카 대학을 나온 걸로 그려져. 아~ 네브라스카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약간 장난치는 거죠 지금. 얼굴고리를 조금 만들어 둔 거네요. 너머에서 스마터로 가는. 이 사람도 20년 만에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다. 뭐 인간 승리 드라마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배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렇죠.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 두 배우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것 같아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보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일만 남았던 거죠. 그런 걱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바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각인이 돼버리면 사실 다른 배역을 맡기가 그리고 맡기기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감독들은 맞아요. 네. 그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기타로 다케시라는 일본 유명 감독이죠. 요 감독이 원래 비트 다케시라고 하는 바보는 아니지만 코미디 연기를 해왔던 배우였어요. 네. 그런데 진지한 연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이른바 이제 시극 연기가 아니라 정극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정극 연기를 했더니 관객들이 정극 연기를 했는데도 자기 모습을 보고 웃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네. 그다음부터 절치부심, 연기와 연출에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기타노 다케시라는 인물이 비트 다케시라는 이미지보다 훨씬 유명해지고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짐 캐리하고 제프 다니엘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닥이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아주 진지한 역할 또는 끊임없는 연기 변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네. 이 장르 전형적인 미국식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덤 앤 더머. 맞아요. 네. 슬랩스틱도 좀 많이 나오고. 이걸요. 이제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화장실 유머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이걸 만든 감독이 이제 바비 피터 페럴리 형제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화장실 유머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뭐 한국식 조어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네네. 거냐면 사람들이 점잖고 진지하고 또는 예의범절을 차리느라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 치부 또는 부끄러운 것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죠. 근데 이게 화장실 유머가 단순히 더럽고 또는 뭐 지저분한 농담 같은 걸 한다기보다는 이런 지금 제가 관습과 예의범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네. 일종의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실한 중년 남자인 것처럼 굴지만 네. 밤에 숨어쉬면 엉망진창이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요. 네, 사람은 우리 집에 가면 보여지는 엉망진창의 화장실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모습이 본질이 이런 거 아니야? 인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을 보면요. 네. 어린애들은 방귀를 하나만 껴도 너무 웃기다고 깔깔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방귀를 튼다고 표현하죠 요즘은. 그런 거 하는 데만도 상당한 예의범절을 차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네요.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입 밖으로 모두가 알고 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냈을 때, 심지어 그렇죠. 그걸 유머 코드로 사용했을 때 모두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는 거예요. 묘한 통쾌함. 네네. 마치 이건 이게 그래서 화장실 유머라는 건데 네. 배설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우리가 극장에 가면요 익명성을 갖게 돼요. 맞아요. 깜깜한 극장 안에서 스크린만 밝고 우리는 아무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우린 관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게 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바닥에 가다가 그런 유머를 한다고 짐 캐리가 지나가다 갑자기 방귀를 푹 끼고 가면 그러면 짐 캐리 아니라 누구여도 가서 이제 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방귀 이상의 걸 할 거야 아마 이 영화에 나온 덤 앤 더머들은. 네. 하지만 극장 안에서라면 용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장에 왜 오는지를 페럴 형제들은 아는 겁니다. 나를 배설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머들이 통할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정확히 통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덤 앤 더머들이 천하를 제패하게 됐던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The Primitives의 Crash. 이 곡은 덤 앤 더머 OST입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덤앤더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고요.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로 넘어갔는데 네. 더 궁금해지네요. 그 감독이 그렇게나 관객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감독이라니. 근데요, 이 감독들 인터뷰들 찾아보고 얘기해보면요. 네. 그냥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넣은 것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일단 이 감독들의 이 모토는 웃기지 않은 영화 만들지 않는답니다. 아니, 진지한 영화 우리도 만들 줄 알 수도 있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평단의 평가를 받고 뭐 관객들이 오우 거장이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안 부러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용이 아 정말 심오하네요.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일단 당신을 웃기고 싶어요. 맞아요. 거죠? 네. 이렇게 말하자면 패기만만한 감독들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한국의 감독들은요. 처음엔 희극으로 시작하거나 하더라도 나중에는 정극을 연출을 하고 싶어하고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함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지함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희극적인 부분들을 끝까지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엔 주성치 같은 배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사실 박중호 씨 같은 배우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차태현 씨 같은 배우들이 한국의 희극 지왕이 될 뻔한 배우들인데 어느 순간 진지한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그 배우들을 옥죄고 있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일상적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감독들은 지금까지도 더맨더맨 2편을 만들 정도로 끊임없이 바보와 바보 연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원래 직업은 감독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도 비치 타워를 만들러 왔었대요. 캘리포니아예요? 네, 그러니까 비치 타이 사람들의 사업 계획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창조 경제 사업가들이에요. 뭘 하려고 했냐면 봤더니 해변가에서 비치 타월들을 이렇게 그 들고 다니는데 질질 끌고 다니니까 모래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비치 타월들을 둥글둥글하게 말 수 있도록 이게 원래 모양 자체를 동그랗게 만든 비치 타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이걸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망하죠.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래갖고 안 돼서 만든 게 영화라고 합니다. 왜 그게 안 되는데 영화를 만들었지? 연결고리가 전혀 없지만 어쨌건 만들어서 대박이 났죠.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터뷰들에서 계속 자기가 왜 영화를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 진지한 질문을 해도요. 네.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장난스러움과 네. 위트가 온몸에 배어있는 그렇죠. 모든 행동에 배어있는 내가 왜 영화를 만들었느냐 일생일대의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라던가 나 정말 뭔가 치열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거 너무 재미없다는 인생을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냐 이거죠. 응? 비지터를 만들려다가 그냥 영화 만들었어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3억 4천 불이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정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3억 4천만 불. 와, 그 대단하네요. 3억 4천만 불이면 이게 사실 그 제작비가 얼마나 되죠? 1,600만 정도라고. 당시만 해도 사실 짐 캐리, 제프 다니엘스 다 무명 배우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싸게 만들었고 영화를 보면요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배우들이 나와서 바보짓을 하는데 그 바보짓 대부분이 자기는 멀쩡한 역할을 그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만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뒷목 잡게 되는 상황들 투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그거 자체가 이 시대에는 저 예산으로 이런 영화에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기적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배우 둘이 다 그때는 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짐 캐리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은 정말 엄청난 배우죠. 짐 캐리 하면 떠오르는 영화 글쎄요. 뭐가 있으세요? 저는 마스크가 일단 머릿속에 마스크. 좀 크게 박혀 맞아요.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배트맨에도 나왔고 했지만 저는 그 트루먼 쇼? 그렇죠. 맞아요. 그 두 작품이 좀 머릿속에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뭐 짐 캐리 최고 작품은 트루먼 쇼 같은데요. 짐 캐리가 이런 정도의 배우가 될 거라고는 덤앤더머 시절엔 상상도 못 했죠. 맞아요. 사실 짐 캐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이 뒷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헐리우드 배우들 중 이 대부분이 짐 캐리하고 짝을 이뤄서 연기하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짐 캐리는요. 그러니까 보통 연기는 리액션이어서 그렇죠. 상대방과 호흡을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짐 캐리는 혼자서 액션을 세게 해요. 그래서 상대 배우가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 배우도 짐 캐리를 감당을 못해내는 거예요. 그 잡아먹히는 거군요. 아, 쉽게 얘기하면 네, 신킬러입니다. 브라운군 네. 안에서 맞아요. 딱 네. 붙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리액션 혹은 연기의 스타일을 이겨낼 수 없는 맞아요. 거네요. 네, 네. 사실 짐 캐리한테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정말 모든 씬 스틸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그 장점을 보여줬던 영화가 덤 앤 더머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특이한 거는 덤 앤 더머에서 제프 다니엘스가 곧잘 이 짐 캐리를 받아냅니다. 오. 심지어 더머 역할까지 하죠. 무서운 심지어, 배우예요. 심지어 받아내다니 네. 엄청난 배우네요. 엄청난 짐 캐리를 감당해. 그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덤 앤 더머 이런 걸로 사실은 자기의 연기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죠. 짐 네. 캐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배우도 짐 캐리식의 연기를 흉내낼 수 없으니까 그냥 기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은 좀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앙상블로 호흡을 맞추면 서로 성장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출이 그러니까 이 연기 한계에 부딪혔다가 이제 트루먼 쇼하고 여기 맨 온 더 문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정말 그 역대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을 그러니까 실종 코미디언을 짐 캐리가 연기하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뇌가 나와요. 코미디언 희극 배우로서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아, 이 사람이 깊이 있는 내면 연기도 되는구나. 이른바 이제 무협으로 비유하면 내공 외공만 있는 무협 뭐 무술인인 줄 알았더니 내공도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짐 캐리의 이미지들 또는 뭐 배우의 격 네. 이런 게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네. 제프 다니엘스가 있죠. 제프 다니엘스. 이 배우는 글쎄 저는 덤 앤 더머를 보면요. 다시 봤더니 네. 제프 다니엘스의 뉴스룸 이미지하고 겹쳐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 그래요? 그 지금 또 다시 보면은 분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뉴스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이 바보 같음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 이후에 또 뉴스룸을 볼 때 또 다시 겹칠 텐데. 사실 그게. 뉴스룸 정말 대사도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시즌의 첫 장면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왜 미국이 더 이상 유명한 국가가 아닌지 얘기해 보자. 뭐 이걸 뭐 이제 왜 한국이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닌지 얘기해 보는 걸로 패러디한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제프 다니엘스는 똑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는. 짐 캐리보다 더 많이 망가집니다. 특히나 짐 캐리보다 훨씬 살도 많이 찌고 배가 배불뚝이어서 전형적인 바보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영구의 땡치리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짐 캐리가 제프 다니엘스는요. 원래는 영국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짐 캐리와 앙상블 연기가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영화에서만 시작했던 배우였다면 아마 짐 캐리한테 먹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는 실패했겠죠. 그렇겠네요. 또 다시 원맨쇼가 됐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덤과 더머가 있어야만 둘이서 바보짓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바보 한 사람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 너 바보야 합니다.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그들만의 우정과 친구와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또 다른 세상이 생기죠. 그렇죠. 혼자서 외톨이가 아닌 거야. 서로 이해하고 네, 서로 네, 아끼고 네. 남들이 우리 바보라지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고 믿어. 그렇죠. 서로 끈끈해지고. 그렇죠. 지금 다시 보니까요. 당시만 해도 제프 다니엘스보다 짐 캐리가 더 도드라졌지만 아 제프 다니엘스가 있었기 때문에 덤 앤 더머가 가능했구나 싶은 게 보여요. 역시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Dead Eye Dig의 New Age Girl. 이 곡은 덤 앤 더머 OST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죠. 영화 덤 앤 더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편 이야기 앞서서 해봤고요. 이제 2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참 20년 만이에요. 2편이 나왔습니다. 대단한데요. 잊지도 않고 또 왔네. 20년이면은 이건 사실 엄청난 결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 선택이면 네. 네, 패럴리 형제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영화 안에서의 설정을 그대로 딱 20년이 흘러간 이후의 시간으로 흘러가는데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한테 덤 앤 더머가 특별한 영화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든 모습으로 나와도 여전히 바보인 모습들을 갖고 네. 우리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읽힙니다. 사실 패럴리 형제가 그 사이에 더맨더머 이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라는 영화가 있었죠. 피버 피치라고 하는 게 영화 원제인데 야구에 미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청취자분들 중에도 일부 있으실 거예요. 야구에 미친 남자친구 때문에 미치겠다 싶은 분들 많이 계시겠죠. 야구가 네. 인기가 있는 국가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그 중에서 일본,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 인기가 높은. 요즘은 특히나 뭐 사회인 야구, 무슨 야구, 뭐 야구 연습장 이런 연예인 야구단도 있어. 맞아요. 야구에 정말 미친 거죠. 네네. 그만큼 또 매력 있는 스포츠니까요. 아니 공 던지고 받는 게 뭐가 매력이냐? 네. 아니 왜요? 그 가장 그 뭐랄까 품이 있는 운동이라던데 뭐라고 해야 되지? 옷 다 갖춰 입은 모자랑 장갑이랑 뭐 신체 접촉도 없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영화 찍었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아 정말 제가 참 방송이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아 뭐죠? 머리를 세우는 카메론 디아즈가 장면이 있죠. 예, 네. 있죠 그런 장면들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삐리리 하는 장면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들다가. 이제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맨더머 2를 만듭니다. 2, 2014년도에 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영화 안에서 정확하게 20년이 흘렀어요. 영화 1, 2편을 같이 보면 정말 아련한데 영화 안에서 1편에서 그 어린 소년으로 나오는 배우가 그러니까 역할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1편에서는 눈이 먼 이제 휠체어 탄 이 소년인데 그 이 비둘기 같은 새들을 키웁니다. 네네. 근데 그 새들을 키우는 그 소년이 그대로 그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배경 그대로 집들도 그대로 살고 있고. 근데 다만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 설정은 좀 웃겨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이 안에서는 이 자기가 20년 동안 아픈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웃기기 위해서. 아팠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뇌 수술을 받고 정말 전신이 마비되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상태의 연기를 20년 동안 했다. 그러고 나옵니다. 대단한데요? 천재인데요? 연기 천재? 단 한 번 웃기기 위해서. 아 정말요? 네. 내가 이렇게 짜잔 20년 동안 연기했지롱이라는 네.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더 웃긴 건 그거를 보던 제프 다니엘스가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어하다가 그래 그거 한 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 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해줍니다. 받아줘요. 네. 역시 더맨더머네요. 진짜. 그리고 한마디 해요. 10년 정도만 연기하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면 짐 캐리가 딱 한마디 하죠. 10년만 하면 좀 덜 웃기지 않았겠어?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아 정말 이 감독들의 의도가 네. 여기서도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무겁고 진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져주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제가 보면 페럴리 형제의 극단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이 아니면 찍지 않죠.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 네. 밭을 위해서 1년 넘게 옥수수를 키웠다라고 하는 누가 더 더머인지 모르겠어. 크리스토퍼 놀란이 더 더머죠 사실은. 인셉션 찍을 때도 정말 다 죽을 뻔했대요. 그 세트 치워갖고 돌리고 빙빙 돌리고. 이런 바보 같은 그냥 CG로 찍으면 되잖아. 얼마나 아 조셉 구든 레빗이 얼마나 감독 욕을 했겠어. 그 벽 타면서 벽 걸어가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극단에 있는 감독들을 보면 그 감독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거에 개연성과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 그 이 인물의 과거의 과거까지 다 그려놓고 네. 개연성 있게 이야기 추론해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20년 후에 이 편 만들려면 그냥 바보니까 20년 동안 바보 연기했어 라고 하고 시작하면 더 이상 필요한 설명이 없죠. 네. 얼마나 세상 쉽게 사는 건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바보로 사는 거라는 얘기 있잖아요. 느껴져요 이렇게. 이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2에서는 1편처럼 몸개그는 당연하고 뭐 더러움과 민망함 이런 것도 수시로 나오고 마약, 뭐 미혼, 뭐 장기 밀매 이런 미국 내 사회 문제들을 풍자하는 개그들도 꽤 나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화장실 유머이긴 한데요. 그 화장실 유머가 보여주고 있는 건 세상이 온통 다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하며 법대로 움직이며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용기와 지혜만 있으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누군가는. 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화장실 유머, 바보 같은 연기 또는 통쾌한 배설을 통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꼬여있지 않아?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외면하죠. 그렇죠. 보기 힘드니까. 아니야. 영화관에 가서까지도 이런 걸 봐야 돼?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맞아요.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면. 하지만 패럴리 형제는 그거 보고 싶게 만들어요. 웃기니까. 네. 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또 그냥 웃으면서 왠지 씁쓸해지는 그런 느낌이 쓴 웃음. 그렇죠. 웃픈 느낌. 마약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그 제프 다니엘스가 이제 짐 캐리가 없는 사이에 같이 룸메이트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네. 동안 그 같이 룸메이트 만든 사람이 그 제프 다니엘스는 그걸 그 사람이 뭘 만드는지 모르는데 저 제가 만든 거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 아. 마약인 거예요. 아 본인은 모르는 거군요. 본인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상한 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사간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풍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게 또 너무 없는 얘기라면 아무도 웃지 못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네. 사회 만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는 이것도 개그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통쾌함을 느끼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숙주의가 있잖아요. 엄숙주의를 깨기 위한 건 가장 적나라한 배설이죠. 네. 패럴리 형제만큼 그걸 잘하는 사람도 없고 더맨더머 안에서 미국 특유의 또는 우리가 세상 특유의 엄숙주의를 끊임없이 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웃으면서도 뭔가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겠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페이스 에반스의 덤 듣고 오겠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덤앤더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2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록이 대단하던데요. 개봉 첫 주 만에 인터스텔라 밀어냈다고 해요. 예, 역시 크리스토퍼 논란의 천적이라니까. 아, 이런 감독들. 네. 그래요. 이 크리스토퍼 논란은 이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나는 너무 궁금하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 영화를 항성간 뭐 워몰이 어쩌고 1년 동안 옥수수를 키웠거든. 아니, 심지어 보세요. 논란 감독 동생은 이거 찍으려고 뭐 그 영화 뭐야 대학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누구는 이거 더맨더머 2편 속편 이렇게 쉽게 찍어갖고 네네네. 한 번으로 그냥 박스오피스 1위를 밀어냈으면 누가 더 더머인지 모르겠다니까. 이쯤 되면. 자, 그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네. 작품이죠. 그런데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짐 캐리하고 제프 다니엘스가 늙었어요. 이게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으니까 마음이 아련합니다. 특히 영화를 끝까지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옛날 1편과 2편의 장면들을 이렇게 매치해서 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 참 많이 늙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짠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품격과. 그래요. 첫 작품을 찍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스탠드 개그맨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정상에 서 있는 배우들이에요. 한 사람은 뉴스 앵커고 한 사람은 정말 트루먼쇼 나오는 정말 대단한 연기파 배우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이건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런 걸 평범한 사람 보고 그걸 해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 배우들 뭐 전 세계 배우들이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이제 와서 또 하냐며. 그때가 아름다웠어. 그냥 우리 그냥 추억으로 남기자 이런 식으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며. 맞아요. 네. 그냥. 다음을 기약한다면서 기약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멋있는 거 찍겠죠. 그게요.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런 걸 했었잖아요. 90년대 가수 토토가 모아서 하는 거. 나와서 한 무대도 멋있었지만 그들이 나온다는 그 결정 자체가 상당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 제프 다니엘스하고 짐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패럴리 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짐 캐리는 캐스팅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어요. 뭐 한다 말한다 뉴스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짐 캐리하고 이 제프 다니엘스에 대한 어쩌면 영원한 애정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말하자면 명예 전당 같은 거 들어간 느낌이랄까. 네, 네, 네. 최종판에 가깝죠. 근데 사실 문제 그게 바보의 모습이라는 게 문제지만. 네. 근데 이런 모습들도 물론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아름답게 기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2014년도에 개봉한 투만 본다면 뭐 어린 친구들이 되겠죠. 뭐 94년도에 태어난 친구든 어떻게 되든 짐 캐리의 뭐 예전 모습, 그 트루먼 쇼라든지 진중한 연기를 하는 모습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세대들. 네. 요즘 세대들이 요즘 투만 세대. 본다면 네. 투만 본다면 저런 넘어가 뭐예요? 네. 그럴 수 있죠. 투만 네. 본다면 아니 왜 저런 거 찍었지 짐 캐리가? 하겠지만 그 함께한 세월 함께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 전당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세대 공감이라는 게 있고요. 네. 네, 그것들을 이 말하자면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텐데 스토리를. 더 웃긴 건 이 영화 안에서 두 남자가 딸을 찾으러 가요. 딸.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네. 제프 다니엘스가 자기 집에 안 간 거예요. 아 이런. 근데 집이 멀린 줄 알았더니 자전거 타고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이런.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우편 엽서가 와 있는데 그 우편 엽서에서 봤더니 당신의 딸을 낳았어. 아오. 20년 전에 온 엽서가 있는 거. 이런. 20년 동안 썩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엽서를 들고 딸을 찾으러 갑니다. 이들 그 딸이 이들의 딸인지 아닌지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터인데. 네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딸이라고 굳건히 믿죠. 그리고 나서. 딸을 찾으러 가는데요. 이 딸을 임신한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과 같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서 딸을 임신한 여자로 나이든 연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노배우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 안에서 까메오 출연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공원 같은 거에 차를 세워놓고 차 뒤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뒷모습만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제 허리 곡선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누구냐? 제니퍼 로렌스예요. 이런 얼굴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제니퍼 로렌스래요. 투래요. 빨리 방송을 끝내야겠어요. 보러 가야겠어. 그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군요. 모르면 뭐 안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 맞다. 그 제니퍼 로렌스 뒷모습이에요. 저는 뭐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제니퍼 로렌스가 덤앤더머의 엄청난 팬이었다네요. 아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왜 이런 그게 세상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짝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덤앤더머의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였다는데 물론 외울 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사도 다 외울 정도였다는데 마침 그 제니퍼 로렌스가 촬영하는 헝거 게임이란 촬영장이 예, 예. 덤앤더머 촬영장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그냥 까메오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제니퍼 로렌스답네요. 네, 좀 맞아요. 유쾌한 네. 친구니까. 자 오늘 덤앤더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제니퍼 로렌스의 스포일링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덤앤더머에 관심을 갖고 1편 말고 2편만 보지 않으실까. 덤앤더머가 돼도 제니퍼 로렌스가 따른다. 이거네요. 그래요, 논란할 그래요. 땐 누가 따르나. 자 네. 오늘 이제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치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기자님.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푸른 밤. 맛있는 음식은 함께 먹을 때 더 맛있고 재밌는 영화는 함께 볼 때 더 즐겁죠.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지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 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최혜인님, 1월 23일에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요즘 공부하는 게 힘든데 전공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더 알아가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제 머리가 컴퓨터여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공부한 걸 기억하고 기억할 겸 내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지 않나요? 아 진짜 저도 요즘 진짜 이 생각 많이 해요. 아니 안무 연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헤어지는지. 아 진짜 그 세이브 버튼이 있어서 한 번 딱 보면 저장하고 싶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 주인공 네오가 모든 무술을 와 정말 몇 시간 안에 다 외우고 정말 그 입력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입력되면 정말 공부도 잘할 텐데, 어릴 시절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일할 때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힘내십시오.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2658님 남자 솔로 예비 고1입니다. 제드의 클래러티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남자 솔로까지 딱 읽었을 땐 오, 이 정도면 우대해드릴 만한데 했는데 예비 고1 여기에서 어리잖아. 너무 어리잖아. 귀엽네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푸른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전파하십시오. 야 얘들아, 12시 할 게 없을 땐 푸른밤을 들으렴, 감성을 키우렴, 이제 우리도 고등학생이잖니 이러면서.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내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연주님, 가족들 모두 자고 저 혼자 불 켜고 쫑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뭔가 멍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 생각도 나네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밤하늘을 날아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가는 상상을 하곤 하거든요 하셨습니다. 낭만적이네요. 누굴까요? 사랑하는 인가요? 아니면 그리워하는 인가요? 뭐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구체적인 상상을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각자 음악마다 품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고 감성이 다르지만 이런 밤하늘을 날아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가는 상상은 곡에서 제시해주는 감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가수의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역시 여러 번 또 불리우고 재해석되면서 더욱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런 해석들도 필요한 거겠죠. 7003님, 라디오 사연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요? 생전 처음인데 수능 치른 고3인데 아직 대학 발표가 안 났어요. 좋은 결과 있으라고 응원해주세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고요. 너무 잘 왔네요. 완벽히 도착했습니다. 소개도 해드렸고. 그래요, 고3이군요. 지금은 이제 나이는 고3이 아니고 지났겠죠? 해가 지났으니까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어서 결과 나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김효진님, 중국에서 어학연수 중인데요. 무말랭이를 맨입에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외국 나와 있으니까 집밥이 진짜 먹고 싶어요. 김범수의 집밥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무말랭이가 이 그 빨간 무말랭이 말씀하시는 거 맞겠죠? 저도 가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충무김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 아닌가요? 맨입에 먹고 있는데 그게 좀 짜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흰쌀밥이라도 좀 드세요. 밤에 먹으면 맛없던 것도 맛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타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국어 어학연수 잘하고 건강히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721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2014년에 있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인화해서 앨범에 정리했는데요. 돌아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보다 많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네요.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안 늦었어요. 아직 1월 달인데 뭐 1월 달 다 가도 사실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 인화하는 것 자체는 사실 2014년도를 추억하고 막 그래, 아 그때 재밌었고 즐거웠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언제가 되든 본인에게 있어서 깊은 뜻깊은 일들은 추억하는 건 너무 좋죠. 그래요, 따뜻하게 앨범 자주 열어보시고요.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김범수의 집밥, 이 곡은 김효진님 신청곡이었고요. 0721님이 신청하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집밥.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길거리에 놓은 통어색한 멜로디 시간에 빠르게 걸어가 내린 비 뒤에 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Let it be 전화통화가 뜸한 구식 폰을 잡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계셔 어린 아들 눈물 유난히 무겁게 흐른 김범수의 집밥 그리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겠습니다. 5427님, 쫑디, 부모님이 저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걸 반대하시네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딸 혼자 보내려니 걱정되시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한 번쯤 정말 가보고 싶거든요 하셨습니다. 무작정 4727님 편만 들을 수 없는 게 나이를 안 적어주셨어요. 이게 나이를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무작정 편을 들어줄 수는 없고요. 혹시나 20대 중후반 정도가 됐다면 제 또래라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께 한 번쯤은 뭐 짧게라도 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이런 여행이나 어떻게 보면 외박이잖아요. 외박. 그냥 외박이죠. 그냥 외박에 관련된 거는 거짓말하는 거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외박하십시오. 여성분이니까. 김지선님, 방송에서 추억의 노래들을 들으니 예전에 영화 음악을 소개하던 라디오 프로가 생각나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OST입니다. Calling You. 그래요. 그 방송 요즘에 그 토토가 때문에 난리죠. 진짜 저도 보면서 90년대 음악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들이란 말이에요. 애상이나 막 이런 김건모 씨의 노래 들으면서 와 진짜 정말 좋아했고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들었던 음악들인데 하면서 온 가족이 좀 즐겁게 시청을 할 수 있었던 오랜만에 예능 프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예능 프로가 요즘에도 이 세대를 느끼거든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되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막 좀 자극적이고 예전에는 얘기하지 못하던 그런 조금은 숨어 있었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부모님들은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민망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또 무한도전 토토가는 정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좀 과자 혹은 뭐 과일 이렇게 먹으면서 와 저때 진짜 야 저 노래 나올 때 종현아 네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하면서 너 그때 아파갖고 병원 실려가고 막 그랬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너무 가족들한테도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김지선님도 그런 걸 또 느끼셨군요. 자, 2752님 올해 그 무섭다는 중2가 된 학생입니다. 아이쿠. 주위에서 다들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벌써부터 저를 두려워하시네요. 누나 너무 예뻐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중2. 아 누가 만들었지 중2병이라는 말. 이거 진짜 전국의 모든 중2들을 중2들한테 상처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중2병 걸렸다라는 이 행동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뭐 나름 본인의 감성에 되게 충실한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선이라면. 근데 이 중학교 때, 이 중학교 2학년 시절, 중3 시절 이때 이 정도의 감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때 막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중2병 이런 것도 한번 걸려보고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더 각박한 세상을 살며 예전을 추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 뭐 본인도 아 나도 중2병 걸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요. 걸려도 돼요. 중2 아니면 걸릴 데 없습니다. 지수님 또 중2네요. 예비 중2들이 보내왔나 봐요. 저 중2병 걸리면 어떡하죠? 벌써부터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엄마 아빠는 중2병 걸리면 저 집 내보낼 거래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 왜? 그럼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도 뭐 요즘에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중2병이 너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중2병의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나쁜 부분만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 권예은님도 중2네요. 예비 중2예요. 방학인데 학원 다니기가 너무 피곤해요. 기운낼 수 있게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빠요 이렇게 활발하고 에너제틱하잖아요. 이게 중2여서 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 노래 들어볼까요. 지수님이 신청하신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그리고 권예은님이 신청하신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베이비?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5426님 일주일 뒤면 월급을 타요. 첫 월급이요. 드디어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게 됐네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려주세요. 매번 문자 보내도 소개가 안 돼서 속상한데 이번엔 축하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리고 부모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역시 첫 월급에는 내복이죠. 마침 또 겨울이네. 그래요 뭐 그 예전부터 내복을 사드리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추울 때가 아니더라도 이 내복이라는 거에는 뭐 따뜻함을 담고 있기도 하고 뭐 누구한테 사주겠어요 내 목을. 누구한테 선물하겠어요 가족 아니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야, 푸른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야기 푸른밤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힘든 일 많으실 테니까 푸른밤에 토로도 하시고요. 1203님 쫑디 저 지금 신혼여행 가려고 짐 싸는 중이에요. 어우 부러워. 결혼은 12월 6일에 했는데 일이 바빠서 이제야 가네요. 너무나 가고 싶었던 이탈리아와 남편이 가고 싶어한 스페인. 15일 동안 신나게 즐기고 올게요. 오혜진, 고영빈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이 혜진이시겠죠? 영빈님이 신랑님이실 거고. 잘 다녀오시고요. 와 너무 부럽네요. 멋있다. 신혼여행. 저도 사실 신혼여행은 그리스? 이런 데로 가보고 싶어요. 작가님이 옆에서 크게 웃네요. 네가 가겠냐? 이런 웃음이었어.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료코님. 쫑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 3년째 사회인입니다. 회사에 익숙해졌는데 2015년 2월 말에 직장 선배가 은퇴하고 지금 선배와 담당하고 있는 일을 혼자서 맡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을 즐기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란츠 퍼드난드의 Do You Want To Do 신청합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계속 뮤직 플레이어에 들어있는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그 일하던 양도 좀 늘어나고 선배도 이렇게 은퇴를 하니까 선배가 하던 좀 뭐랄까 더 깊은 좀 큰 결정들을 본인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뭐랄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라는 게 너무 멋있네요. 이런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놓치지 않고 탁 잡아내서 본인의 자리를 입지를 더 굳게 다지는 것도 회사 내에서 정말 좋은 평가가 내려지겠죠. 힘내시고요. 신청곡을 꼭 틀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프란츠 퍼디난드의 Do You Want To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Oh, when I woke up tonight, I said I gotta make somebody love me. I'm gonna make somebody.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프란츠 퍼디난드의 Do You Want To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1402님 의정부에 사는 24살 간호사입니다. 5일 연속 밤샘 근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푸른밤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제작진분들도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병원 갔을 때 이런 의사님을 만나 뵀다고 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죠. 체열해 주시는 분이 갑자기 푸른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푸른밤의 소식을 접하고 심지어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잘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화보 촬영을 하고 왔는데 화보 촬영을 하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의상 스태프분들이 계속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다가 푸른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수줍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길거리에서 보신다면 여러분 푸른밤을 외치며 저에게 달려오십시오. 허그해드릴게요. 푸른밤! 아이쿠야 가족님 하면서. 5962님 매시브 어택의 티어드롭이나 M83의 미드나잇 시티 중에서 하나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둘 중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권윤지님이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제 마음이 식어서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속상하고 복잡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연 오면 사실 뭐 공감도 가고요. 근데 뭐 그럴 때 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항상 제가 똑같은 말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니까.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이 올 겁니다. 조금만 마음 추스리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909님, 수능 끝나고 모두 쉬고 있는 지금 주말도 없이 매일 10시간 이상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 소영이 위로 좀 해주세요. 승현이가 응원할 때 힘내. 승현이가 응원할게. 힘내. 사랑해. 하셨습니다. 와, 우정이 정말 돈독하군요. 아, 승현? 남잔가? 고백하는 건가? 푸른밤으로? 어쨌든 예체능 계열 분들은 수능이 끝나도 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 그렇죠. 힘내서 마무리 잘하시고 친구 소영씨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승현씨도 정말 좋은 친구네요. 보기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MA3의 미드나잇 시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무서움이라 샀더니 소리가 난다. 선물한 또 다른 시계는 맞지를 않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게 고장난 시계를 두 개나 보냈네. 버리지 못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이미 나의 것이 되었어. 되돌릴 기회조차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억울해. 지우지 않겠다더니 연락이 없다. 함께한 그 길도 어쩐지 변한 것 같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네. 버리지 못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이미 나의 것이 되었어. 되돌릴 기회조차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억울해. 한희정의 무서움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방구석에 혼자 앉아 내 탓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푸른밤 가족이라면 감성 폭발하는 시간이라 그러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나 좌절에 빠져 있다면 그 원인과 과정을 찬찬히 따져보는 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나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롯이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연애든 취직이든 학교 생활이든 간에요. 차분히 생각해도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서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밤은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한희정의 무서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